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에 즈음하여 7일 주조 경제민 무역 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